신약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딱두 부류로 나누면은 허다한 무리 본문에 나오죠. 허다한 무리들. 그 다음에 제자들.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보면서 오병이어가 놀라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 허다한 무리. 신약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구약 성경의 구조도 딱두 부류 나눌 수가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 이런 구조로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 이해하기 좀 편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 신약 성경에 와서는 허다한 무리들, 그다음에 제자들.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쫓아왔어요? 뭘 원해서 왔다 그랬어요? 떡. 무슨 떡? 입에만 들어가는 떡. 육신만을 위한 떡. 자기 욕심, 이기심 채우는 거. 그것 때문에 주님을 쫓아왔다. 누가? 허다한 무리. 제자들은 좀 틀려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목적이 있어 그래요. 그래도 이분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육신의 갈급함만 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분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진리. 진리를 얻을 수가 있다 해서 제자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허다한 무리일까? 제자일까?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허다한 무리처럼 예수님을 쫓고 있을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제 공생애 중간쯤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6장까지 왔을 때가 공생애 중간쯤.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줘야겠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겠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해서 정말 보기 쉬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지금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냐?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 알죠. 다 알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대해서 정말 몰라요.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누군지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은 우린 다 된다,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해방을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와, 뚝딱하면 뭐가 나오지? 우린 됐다. 왕으로 삼으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피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이 세상 오신 목적은 맞지가 않잖아. 주님께서 나는 누구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니까 떡 달라고 참 입으로만 들어가는 떡. 예수님은 그것은 참된 떡이 아니다. 자, 지난 시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양식이 뭐냐 배웠죠. 진짜 썩어질 양식이 있고 영생을 주는 양식이 있고. 여러분 이게 교리가 아니고 도구마가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 무거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했으면 진짜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도 명색이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모태신앙부터 배웠는데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귀로만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귀로 듣고 배우고 체험되어진 예수님을 보여줘야죠. 그게 전도잖아.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내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본 예수님을 말하면 안 돼요. 꿈에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을 기르시고 나타났다. 예수님 생각할 때 그분만 생각되어지. 그래서 안 돼. 성경에서 제시되어진 예수님. 아니 더 정확한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언한 거. 본인이 자기 자신을 증언을 했어요. 자 봅시다.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 주님께서요 말씀을 풀어가시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지금 이제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이벤트 있고 항상 워드 그다 말씀이 따라가는 이벤트가 돼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기 위함이 아니다. 또 이런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배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야 그건 진짜 떡이 아니다. 먹고 나서 배고프잖아. 내가 주는 떡은 내가 참떡이다. 내가 참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그래서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기근, 기갈을 해소한다. 우리의 영혼이요, 여러분. 영혼도 먹어야 된다 그랬죠. 영혼도 배가 고파요. 영혼도 목이 말라요. 삼시세끼 먹는데 왜 이렇게 나는 허전할까? 삼시세끼 먹어요, 여러분. 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목이 말라? 영혼이 문제. 물론 육신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 영혼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모자라. 내 영혼의 부족함이 주님 말씀하시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먹게 하리라.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겠다. 내게 와라. 목이 마르니 영혼이 마르니 내게 와. 내가 너를 마시게 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이 허다한 무리들은요 이 말씀을 은혜로 왔을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절망했을까 그 문제 실망했어. 왜? 증거가 뭐냐? 주님 곁을 떠났어. 썬불처럼 따라왔다. 이게 뭐야? 자기들이 바라는 것과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것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내 것만 달라면 안 돼요. 왜? 이 차이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꼭 주시려고 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허다한 무리들은 뭐예요 지금? 육신했고 이기적인 욕망. 또 오병이어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거 재밌네요. 아, 기가 막히네요. 오병이어 떡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쫓아와는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먹으면 또 배가 고프. 마시면은 또 목이 마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 내가 참 떡이고 참 음료니까 너희들은 내게 와서 먹고 마시면 영혼이 주리지 아니하고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나와야 되는데 다 실망을. 다르다라고. 아까 질문 허다한 무리가 될 것이냐 제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 지금 주님 요 도입 부분이지만 지금 사모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힘이 되어지고 뭔가 그 기대가 되어지면은 제자. 그러나 벌써부터 김이 싹 빠졌고 설교 끝나나 지금 언제 좀 끝날까 이거나 생각하고 이러면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제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다들 실망했어요. 그 사람 지금도 주님 앞에 실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께 다가왔다가 실망. 예수님께서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인자라 했으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지금 하시는 거지. 인자. 예수님께 이 세상 오신 목적.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죠. 38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첫째, 우리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서 오셨다. 굉장히 중요해.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 이거 신화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론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관념적인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동정녀 탄. 아래서 깨어나시고 구름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동정. 이 세상에 모든 예수님 외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있어요. 예수님 부모님 계시지만 예수님 부모님의 개념과 우리 부모님 개념이 틀리죠. 어머니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믿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모든 인간의 학문적 바탕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어디서 오셨다고? 그 증거가 뭐라고? 부르지.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의 내가 메시아다 하는 인간들은 다 잘못된 거죠. 하늘에서 안 왔잖아요. 네? 하늘에서 온 증거대라 그래. 누구한테? 이만희한테. 너 하늘에서 온 증거대. 이 부모 있잖아, 부모. 그죠? 이단들 내가 메시아다 얘기하세요. 메시아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 같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참 뭐 때문에 매주마다 그거 외워 그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두 번째, 하늘에서 오셔서 뭘 하셨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다음 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메시아가 첫째 하늘에서 오셔야 돼. 두 번째 메시아로서 일을 하는 건데 그 메시아로서의 일은 뭐냐?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 메시아.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신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뜻대로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 못해. 그 어느 누구도 못해.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웃기지 마.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인 거예요. 나는 못하는 일을 그분은 하셨다. 나는 안 되는 일을 그분은 하셨다.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라고. 하늘에서 성경 예언도 보셔야 하고.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사람에게는요 누구든지 자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뜻이 있어요. 고집이라 할 수도 있고 생각, 마음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뜻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적이라 할 수도 있고 목표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타락한 인간들은요 결국 이기적인 내용에서 거기에서 발로되어지는 뜻을 갖고 있다. 내 뜻이야. 내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확실하게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기도를 한번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 기도에 승리하세요. 우린 해놓고도 못해. 해놓고도 자빠져. 해놓고도 넘어진다고. 그러나 예수님 하셨어요. 얼마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힘들었어요. 예수님조차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뜻 어떤 거예요? 애기들도 보면은 한국 예쁜 애들이 와, 지 뜻 고집 세우면 애들이 참 무서워져요. 그죠? 땡깡 부리고 울고 부르고 그 뜻이 있잖아요. 애들 그거 보면서 야, 인간 나를 보아야 되고 나를 키찬이 어디 갔어? 얼마나 이뻐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요. 당당하게 문 열고 들어와요. 사무실에. 딱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목사님. 뭐 해요? 일한다. 그러면. 뭐 맨날 일해요. 너는 일하냐? 그랬더니. 저도 해요. 말 많이 늘었어. 저도 해요. 무슨 일하냐? 교회 청소해요. 청소해. 청소할 때 옆에 꼽사리 껴가지고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은 왜 없어요? 사모님은 좀 있다가 온다. 그래요? 전화해서 바꿔줘 그러면.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또 통화하고. 이런 이쁘잖아. 근데 요 꼴통 나가지고요 하면 와 무서워. 좀 아무도 못 말려 저거. 짓들 막 나오면. 지 먹는 거 좀 달라 그러면 제일 신경 쓰더라고 제가. 애기도 자기 뜻이 이쁜 놈도 애지 뜻이 땡깡 부리고 고집 하나님 보시도 우리가 그런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런데 딱 한 분만이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오. 그럼 아버지 뜻은 뭐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어요. 그럼 아버지 뜻이 뭐야? 아버지 뜻을 한번 봐야지. 우리.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 응? 온 인류, 온 백성,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 지구상에서 존재했고 앞으로 또 존재하는 모든 인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먼저 아버지 뜻이 나왔죠. 우리 아버지 뜻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너도 구원받고 너도 건진받고 너도 축구 복받고 너도 또 하더라. 아버지. 아버지에게 걸릴 것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랑이니까. 여러분 아까 하나님 크신 사랑 불렀잖아요. 찬송했죠. 측량 못할 사랑. 나의 요만한 사랑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 비교해? 절대 못해. 자녀가 부모도 몰라. 부모 사랑. 부모가 돼봐야 알아. 자녀들은 몰라요. 그런데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온 인류를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주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구원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고 뭐 몇만 명이 채야 되고 이런 조건과 방법을 제시해서 딱 구원을 가로막으면 아무리 사랑이지 하나님께서도 그 인간을 볼 때 얼마나 섭섭하게 그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편에서 볼 때 얼마나 네가 뭔데 내가 만들어놓은 구원의 문 다 열어놓은 구원의 문을 네가 제약을 하고 제한을 시키고 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은 온 인류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다. 딱 존재 딱 끝난 것이다. 내가 누구고 목적 사는 목적에 대해서 이 땅 곳이 목적을 다 설명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천하 모든 만민에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나라마다 틀린 게 아니야. 이거는 보편적 진리야. 47도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기독교 진리가요. 복음이에요.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런 데 나오잖아요. 아버지 뜻은 아들, 독생자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법칙인데 그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셨어. 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 아들을 보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내가 주겠다. 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걸 수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그 진행시키신 분 누구예요? 그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헷갈리지 마시고 이와 같은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삼위일체이지만 14장 가면 이제 성령에게서도 배워 이제 여러분 성령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구분적인 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때 아들을 보고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고난을 갖고 계세요. 심판 날에 마지막 날에 영생을 주신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누구한테 했어? 거다한 무리들에게 설교하셨고 저는 이 말씀 받들어서 분당신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 반응 봅시다. 반응 이제. 자, 여러분 반응이 어떤가? 그 당시 반응 봅시다. 41절로 42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그랬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설교 그렇게 하셨지? 자기가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아버지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 수군거리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냐 하느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어 충분히 유대인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지. 내가 저 양반 내가 아는데 하는 뭐 어디 살고 어디 아는데 하는 짓이 뭐 뻔한데 뭐 목수짓 하고 나무 해가지고 팔로 다니고 그런 거 내가 봤는데 뭐 하늘에서 내려왔어. 참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어처구니 없어. 어처구니 없어. 어처구니. 농담이 심하네. 농담이 너무 심해.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왜? 아, 지금도 그러고. 양상은 다르지만 다르지만 지금도 여러분 그래요.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던 그들로서는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눈으로 저기 봤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고 사람들의 소문이 의해 가지고 알잖아요. 역사적인 인물, 실존했던 인물. 이 율법적 사고 시각은 뭐냐면요. 이게 외형이에요, 외형.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성도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사두개인들이나 이게 천국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맨날. 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봐야지 믿겠다는 게 율법적 사고라고. 안 보이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사실 하나님 몰라, 안 보여. 그래도 하나님 존재하는 게 믿으시잖아. 믿으시잖아. 아멘.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존재하고 다시 이 세상 오실 것을 믿으시잖아,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보여달래. 결론을 보여달래.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본 거는 나사렛에서 네가 목수하고 그런 걸 봤는데 어째서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성경이 하늘에서 내고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다. 이들이 예수님 찾아온 게요.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세부적으로 조금 이 얘기만 조금 하고 넘어갑시다.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은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기적은 인정했어요. 지금 뭘 못 믿겠다는 거는데 메시아는 아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의 기적은 알아요. 선지자 중. 그런데 메시아는 기적.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기적들은요. 확실히 합시다. 메시아께서 행해 주시는 기적이어야 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영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신령한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은 우린 배척하고 오직 메시아께서 행해 주시는 기적. 지금 뭐라고 하느냐? 세면에도 표적이래. 표적, 표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기적을 원하는. 잘 알아야 돼, 기적. 병 낫는 거 여러분. 무당도 병 낫게 한다니까. 아 저기 스들 스. 거기도 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 스들도. 목사 님이라고 안 붙이는데 목사라고 꼭 하는데 우리도 스 님자 뭐하러 붙여 스 주고받는 거죠. 거기도 뭔가 일어나.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기적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상의하신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이 뭐냐? 그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적이다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그 아까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해. 영과 육의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베풀으신 기적. 죄 사함과 가난과 질병에서의 건짐과 해방. 그 메시아의 기적이에요. 분명히 숙지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그러면 뭐 기적이 일어나면 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아멘 하면 쫓아다니.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읽겠어. 죄사 반한 질병에서의 건짐. 그게 메시아의 표적이야. 그거 구원받게. 구원받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안 했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아시잖아요. 43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이 말아 두근거리고 있어. 제가 이거 보면서 영적인 법칙 하나 때가 맞 알았어. 앞에서 아멘 안 하면 뒤에서 수근거린다. 맞아 안 맞아? 따라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따라합시다. 앞에서 아멘 안 하면 뒤에서 수근거린다.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이거 성경 그렇잖아. 성경 입을 확 열어가지고 아멘 나오고 이제 수근거리지 마. 예수님 그러자 수근거리지 마. 왜 수근거려요? 사기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틀린다는 거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내 뜻하고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진리가 앞에 있어도요. 안 돼. 여러분 될 것 같으지?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서 뭐 하면은 와! 확실하게 변화도 뭐 할 것 같으지? 천만에. 내 고집과 잣대로 예수님 그때 또 재단.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돼. 지금 바.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마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뭐냐?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도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계속 수군대고 그러면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이 말을 믿는 애들이 있다. 믿는 사람들이. 나를 믿는 자들은 따로 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믿을 자가 없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말씀은 이렇게도 적용이 돼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설명하셨어요. 예로 들어서 너희들 자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 성경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구약 율법에서 그렇게 제시해놓은 나를 믿지 않으니 다른 믿는 자들을 예비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하는 이방인 이들만 계속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만하고 말이야. 절대로 인정 안 하고 고집대로 신앙생활 그렇게 해. 아버지께서 새로 이끄는 새로운 믿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은요 대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설명해드린 내용대로 아멘하시고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이렇게 영접한 것이 굉장히 귀한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비교해서 보자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라고 똑같았을 거야 아마. 믿어. 그럼 적어도 우리가요 유대인들보다는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도 저 정도로 율법을 지켜가면서 저 정도로 삶을 저렇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한 우리들이 어떻게 유대인들보다 못 사냐 이 말이에요. 노벨상 받는 수상자들이 배출되어야 되고 경제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고 가도록 만들어 주신 바로 그런 곳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버렸던 예수님 바로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정말 열심히 그 신앙 하나 가지고 율법 붙들어 가면서 그렇게 살아. 우리 뭐 더 부유한 걸 주셨잖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로 세례를 막 주고 제자 삼고 막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게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영접, 예수님을 영접만 해라, 예수. 그럼 너희들은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신분적인 이동, 이어스 보너스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 권세를 주셨어. 이 권세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해. 여기서는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다 됐대요. 결론합시다.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45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무슨 뜻인고 하면은 선지자의 그건 구약의 예언서죠. 예언서의 가장 핵심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 예언했는데 내가 왔는데 예언에 따라서 너희들은 어떻게 된 거? 왜 믿지 않느냐? 유대인들의 주님께서 지적하신 결정, 안타까운 결정, 율법은 알되 믿지를 않았다. 말씀은 알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말씀을 믿고 믿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뭐냐?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믿음은 지키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들음에서 나와. 지키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만 더 들어야 되는데 지키려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그만 들어. 아니야, 끝나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이래 한 번 정도 갖고 안 돼.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정금, 정금, 금이야, 다이아몬드예요. 믿음이. 믿음이 다이아몬드. 여러분이 지금 다이아몬드 크기가 얼마나 커요? 적어도 이런 포부는 가져야 돼. 내가 가진 믿음의 금, 분량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 그것도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좀 크다. 그것도 안 되면 경기도에서 좀 크다. 그것도 안 되면 분당에서 조금 낫다.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집에서 제일 낫다까지는 해.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목사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의 원석을 갖고 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에 관한 하나님 제대로 믿어드리고 싶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사용하는 믿음. 믿음 막 사용하는 거예요. 금이 있는데 왜 안 사용해? 왜 안 사용해? 왜? 돈의 힘보다, 돈의 능력보다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결론은 47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이기로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 요거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가장 귀한 거 한번 내놔봐. 뭐 있어? 가장 귀한 거 내놔봐요. 뭐 있어? 집에 있어요? 집 문서, 땅 문서? 뭐? 가장 귀하겠지. 그 얼마에? 10억 원짜리 아무리 많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뭘 주셨다고? 얼마나 될까? 영생이 얼마나 될까? 로또 맞은 거 비유할까? 뭘 더 바라? 영생이 얼마냐고 도대체 여러분들은 얼마라고 찍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 가졌나니 과거 완료. 성령께서 도장 딱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줬는데 이거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게 귀중한지도 모르고 이게 소중한지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장판 밑에다 그냥 집어. 무가치하게 생각.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러고. 저는 이게 영생이야. 영생. 육신에 병 걸려가지고 수술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다 펄펄 뛰고 좋아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수술 들어갔어. 의사가 말하길 못 나올 수도 있대. 의사 붙들고 얘기하잖아.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한번 살려주세요. 내 거 다 가져가더라도 한번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귀한 영생? 감이 와요? 뭘로 비교가 될까? 뭘로 비교가 될까? 그걸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 믿음으로만. 유대인들은 말씀에 철저했는데 몰랐어. 그들은 아직도 영생을 얻는 방법도 아직도 모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 이게 최고의 가치 아니에요? 바꿀 거야? 한 100억하고 바꿀래? 그러실래요? 아니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떡만 먹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물만 마시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먹어도 먹어도 줄이고 배가 고프고 마시고 마셔도 목이 마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말씀하시오. 육신의 떡도 내가 준다. 그러나 그걸 먹고 나면 또 배고프다. 마시고 나면 또 목이 마르. 그러나 나는 내가 주는 떡은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은 영혼이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여 우리의 떡과 생명이 되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디다 피할 겁니까? 이거 갖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최고의 가치. 이 믿음 가지고 한번 이 주님 한번 믿어드리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한번 믿음 한번 사용하면 살아봅시다.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손으로 한번 이루어봅시다. 한번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